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 전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된 콘스탄틴 고로트코브 명칭 국제 권투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쟁취하고 나라별 메달 획득 순위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. 김은송 선수는 남자 49kg급 경기에서 조현암 선수는 남자 56kg급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쟁취했으며 곽철, 리승진, 권철국 선수들은 남자 49kg급, 52kg급, 60kg급 경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.